민수기는 크게 셋으로 나누죠.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는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하고 휴가를 하려도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가족은 왜 우리가 쉬고 놀러 가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쉴 자격도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은혜라고 해서 꼬드겨서 왔더니 속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속았어. 그 사람은 인생 자체에 속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되지만 좋은 것은 미끄러져 내려가시지는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하고 구별해 놓아야 하고, 그리고 잘 포장해야 되고 썩지 않게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자주 물을 줘야 하고 손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가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꾸고 관리하고 체크하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리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내적인 정결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내적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25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바알부올에서 한 번 더 걸으시지만 이제 26장 이후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승리의 군대로서 다시 재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고 구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결해야 하고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생기는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 해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승리의 스피릿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26장의 이 배경은 인구조사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 계수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인구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말씀 자체를 아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또 나오면 민수기였던가 레위기였던가 출애굽기였던가 바알부올인가 발람인가 발락인가 그 나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또 자꾸 헷갈리거든요. 고핫 자손이 뭐였더라? 뭐한 사람이 나왔더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기억이니까 우리가 뭐 성경 고시를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은혜의 기억이 거기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하면 좋습니다. 제가 뭐 물어봤죠? 몇 년 만에 했느냐고요. 몇 년 만에 한 것 같아요? 39년이요? 네. 좀 더 쓰셔서 40년? 네, 그죠? 네.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선 말씀에서 몇 명이 되었어요? 네. 그 인구 개수는 어떤 대상으로 했나요? 20세 이상의 남자로 했습니다. 네. 이건 명백하게 전투 조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군대를 세웁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게 하던 그 승리의 군대들, 하나님의 스프릿을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들, 그곳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울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뿌리가 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서 남자 20세 이상을 개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됐습니까? 예, 60만이 되었습니다. 60만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들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개수한 얘기들을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남자들을 몇 살 이상을 개수했나요? 35세요. 예. 오늘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싸. 1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건 전투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전투 조직은 아니에요.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중에서 개수했습니다. 네, 그들은 20세 이상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 조직이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은 성을 분배받지 못하죠. 공식적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은 함께 스며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 됩니다. 영적인 중심이 되고 그들의 구별됨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예배와 거룩함의 중심이 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레위인으로 구별됩니다. 이 세상의 기업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게 하셨죠. 제사장들 다 나눠주게 하셨죠. 심지어 뭐 번제로 드리는 거, 껍질은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오셔서 다시 개수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의 것으로 다 회수할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업은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은 잘할 거예요. 그죠? 사업이란 궁극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죠. 나중에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뭐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처럼 뭐 무슨 버그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그건 사실 자기 돈이 아니죠. 예, 자기가 뭐 그걸로 박하사탕을 1억 개를 먹겠어요? 아니면 치즈버거를 1000만 개를 먹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새끼 두 끼밖에 먹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무슨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뭐 수억 달러를 내놨다고 해서 하나도 놀라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제 다 끝내고 문 닫았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슬프고 비극적이고 놀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Use of Money라는 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라. 뭐 안 쓰면 누군가에게 가고 자기는 좋은 일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갈 데는 없으니까. 주님 나라에는 금과 은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 검색대에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어울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은 인도하는 역할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레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도피성이요 그리고 구원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광야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업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계속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제와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약속의 땅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을까? 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 것을 아쉬워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훨씬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놀라움들을 경험했어요. 그 튀니지 남부 굉장히 40도 50도 되는 데를 가보셨던 우리 단기 선교 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날이 뜨거우면 집도 전부 지하에다 짓고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저녁이 되면요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도 잘 살기만 합니다. 아마 시베리아 저쪽에 굉장히 추운 지역에도 사람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꼭 캘리포니아 쪽 뭐 천식이 있고 뭐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살면 좋겠다. 뭐 거기에만 모든 조건이 다 모여 있는 것은 또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생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이 가시겠지만 가서 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로 가득했고 그리고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역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다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면서 나의 산성 그리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직선이고 저 끝에 무슨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실 열매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영광스럽게 마치지 못했고 비참하게 마치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의식주의 문제에만 연연하다가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그들보다 하루가 끝날 때 그들에 앞서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는다 하셨습니다. 마치 히말라야에 너무나 익숙한 셰르파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텐트 칠 곳을 미리 찾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세미나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기후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안 주셨다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큽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도 끝났어요. 여러분, 세례도 받았고 등록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직분도 받으셨고 사역자이기도 하잖아요. 예. 불평할 권리는 없어요. 원망할 자격은 없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실수와 약함에 대해서 비방하고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놀고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모압의 여인들을 거룩한 전쟁 가운데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읍참마속이라는 얘기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공명이 정말 뛰어난 장수인 마속을 참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군의 사기와 영을 세우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하는 거죠. 제갈공명도 대단히 가슴 아파하는 일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읍참마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어줍니다.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야만 세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뼈아프게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델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의 전문가여야 하고 영적 전쟁의 베테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이지만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뭐 나는 약하고 아이고 믿음은 불확실하고 알고 보니까 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예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1,000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나가는데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 다 흩어져서 또다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며 또다시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크고 작은 갈등과 그리고 아픔들이 있을 뿐이지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와서 똑같은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가 어제 3부 기도 때 기도하신 우리 제자반 출신 집사님이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 들으면서 딴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기도가 사실이 된다면, 사실로 저 기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뭐 이런 기도들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이것을 현실로 치환하려고 든다면 그때부터 우리 굉장히 지금 바빠지겠구나. 그런 거죠? 뭐 누가 미국에서 오래요. 한번 갈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기로 티켓팅하고 날짜 잡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미장원도 가야지. 옷은 맞는 게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선물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떤 거가 필요할지 뭐 쌍둥이 칼 거기도 있을 텐데 좋을지 뭐 검색대에 통과는 하게 되는지 트랜지션 하는지 또 여권과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바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약속의 땅에 실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계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준비가 있어야 하고,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예배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할 말씀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가서 갈수록 불신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 많이 했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한 400명 모인다고 하면 전부 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정말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도 없어요.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많이 모여요. 제가 집회 갔던 그 새로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가 몇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교회당 교육관들 다 크게 크게 지어놨는데 정말 몇 명씩 없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처럼 그냥 불신, 교회 잘 안 나가고, 주기도문 모르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적대적인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거나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예배당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교회세를 내는 사람이 아직도 5천만이 넘는 거잖아요, 독일에.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그러면 푸시하지 마세요.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런 저항적인 스피릿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낭만적으로 유치부 때는 그냥 종이 학습하고 놀고 예수님 좀 배우다가 유초등부 가면은 뭐 하나님은 좋으시고 유아 스페셜 뭐 그런 얘기 성경학교 하고 그러다가 중고등부 가면 언젠가 우리처럼 예수님 영접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요. 유초등부 때도 이미 어느 시간이 지나버리면 애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그 저항 논리들이 있어요. 이 안티크리스트, 그 저항 논리들이 여기저기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요. 마치 바이러스가 무장되는 것처럼. 물론 아직도 여기저기서는 열심히 잘 보이고 잘하는 데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속임수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타르능, 위장 같기도 해요. 몇 군데를 남겨두는 거예요. 몇 군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먹어가는. 저희가 잘 무장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고요.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 한 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또 한 그룹을 조직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자신 없어 하면서 그냥 있는, 그렇게 가지고는 여리고성은 못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은 못 차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낙하산 한번 펴는 거가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하겠어요? 그렇죠? 예. 적어도 그냥 맨발로 비행기 위에서 막 서 있고 그런 톰 크루즈 정도는 돼야 전쟁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또 여기에 맞게 계수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전문가로서, 영적 싸움의 전문가로서, 또 말씀의 전문가로서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그리고 믿음만으로 인도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셨지만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 사춘기 지나고 제가 눈을 보면 알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입에 욕설이 붙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저항적인 생각으로 아주 이 시니컬한 마음으로 애들이 무장되는데 걔들이 다시 해서 청년이 돼서 뭐 양육받고 간증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 기적이에요. 옛날 하면 그거 당연했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면 교회에 묵기로 자라는 거 당연했어요. 요즘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1개월 이상짜리들을 다 계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20살 이상인데 1개월만 돼도 레위인으로 계수해가지고 이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우리도 뭐 행복만 막아 아껴 있는데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합시다. 아, 청년들 올해는 예, 꼭 말씀 사역으로 아우리치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하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뭐 또 긴급하게 니들도 같이 모이고 그런 줄 알아요. 예, 가서 뭐 놀아주고 기타 치고 예, 그 낭만적인 그게 아니라 예, 가서 말씀 사역으로 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간증시키고 예,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예, 우리 교회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이제 선교 조직을 만들어서 예, 교회가 선교적인 모습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새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구별되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 예,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업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